있어. 모든 게 지겹고 너가 날 밀어내길 바랬어. 우주태 나는 너 정말 정 떨어진다. 지우린다 나는 너 꼴도 보기 싫다. Oh baby baby 내가 정신이 나갔지. 그토록 아름다운 널 두고 이젠 거울 더 보기 좁아린다. 나란 넌 꼴좋다. 여태껏 나 혼자 잘라마 세상 속과 무난 사랑을 받았었다. 의미 없어져 신이 없어 내 꼬라지 한치 막작이 없어. 후회는 기본이고 손을 잡히지 않아. 그 어떤 일도 들리지 않는 위로 아니 잠시나마 나 같은 놈도 제대로 살 수 있게 해줄 거였잖아.